끼어 조용히 잠들어 함께한 시간 속에 여행을 하며 이제 우리 그만 놓지 말아줘 돌아왔을까 우리 추억 뒤로 한 채 내 맘에 비친 내 모습 안에서 그대가 있나 찾아보고 있어요 흐리디 흐린 기억에 조금씩 찾아가면서 바래진 추억들만 그려요 하루하루 잠 못 이룬 밤에 어디서 이렇게 돌아왔을까 우리 추억 뒤로 한 채 내 맘에 비친 내 모습 안에서 그대가 있나 찾아보고 조금씩 찾아가면서 바래진 추억들만 그려요 희미한 기억 속을 찾아 헤매며 그대를 찾아가네요 내 맘에 비친 내 모습 안에서 보고 있어요 흐리디 흐린 기억에 조금씩 찾아